서투시 낮에 깼지 못 먹은 지 침대 묶였네 떨린 맘에 문 열어봤는데 전화 온 건 두 개 없으면 너뿐이네 일어나자마자 편의점 가는 이유 냄새우려네 우유 유빵과 우유 초코바위 깨로 내 배를 꽉 채워도 내 마음은 채워지네요 I say I need you 아직까지 영상 이렇게 잠못 드는